주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을 불러야 할 찬양, 그 제목 중 하나는 바로 주님 보혈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돌아가서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다, 그런 마음일 때 항상 잊지 말으셔야 할 건, 주님의 보혈이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좋아요. 아유 뭐 그거 찬양 부른다고 되겠어요? 생각보다 되더라고요. 됩니다. 신나게 부른다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선곡을 하는 저도 항상 이걸 많이 의미를 생각해요. 아, 우리 애들이 신나면 다행이지. 신나면 뭐 할 건데? 그때뿐이에요.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의미, 그걸 느끼면서 부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솔직히 가요죠. 가요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요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듣고 좋다 끝. 여러분 한 5년 전에 불렀던 가요 지금도 불러요? 그때 뿐이에요. 신기한 게 그래요. 가요는 거기까지예요. 근데 신기한 건, 더 신기한 건, 찬송가에는 시대가 없어요. 우리가 방금 우리 부른 찬양, 조금 평범한 찬양 언제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그 전,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넘어서, 몇백 년의 세월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찬양이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있는 젊은 아이들도 분명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까지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런 걸 하겠죠. 오늘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많지는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제가 저는 짧게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2000시간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여러분 오늘 뵐지도 몰라요. 어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오늘 뵐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오늘 멘트 딱 이 시간 한 번만 하고 멘트 안 할 거예요. 네, 이 시간만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어제 정말 크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 오늘 그 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받았으니까 난 끝났다, 오늘은 놀아야겠다, 바로 사라져요. 오늘 그걸 여러분이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저께 혹시나 내가 좀 받을만 했는데, 받을 것 같았는데 조금 그 문턱을 못 넘지 못해가지고 못 받았다, 이런 분들 오늘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은 제가 사명자를 초청을 할까요 말까요? 우리 전진재 형제, 그 상품을 받는 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신학교 수석이 바꿔요. 할렐루야.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할렐루야. 원래 답변다 말씀을 주시겠죠? 여러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한 번만,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한 번만. 5년 후에 전진재 형제 여기서 이렇게 예배인도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세요. 분명 그렇게 말할지 몰라. 지금 여러분은 비웃을지 몰라. 전진재가 저런 나야, 저런 망나니가, 저런 망나니가 무슨 예배인도 신학교? 죄송해요. 욕하려는 거 아니에요. 걔가 사실 다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 밝히고 맨날 까불까불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제 이미지가 그랬어요. 그 누구도 제가 이 자리에 쓴다고 생각 한 번 한 사람 한 것도 없어요. 저희 뼈리 분들 여기 계시는데 알아요. 저는 춤만 췄어요. 맨날 춤만 추다가 기도만 하고 살았죠. 기도하고 이랬어요. 언제 끝나? 나 이러고. 그랬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왜 하필 전지 형제 옆에 경화 형제가 앉아있을까요? 이게 우연히 순간 평행이로 어저께 소원자 옆에 앉아 계시네요. 무섭네요. 마음을 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그 주의 말씀을 위하여 Thank you. 여기 기회 서서 계시나요? 누구 잘한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찬양 율동 우리 엄마 영경 누구예요? 영경 영경이 이제 나오시고 한 명 더 전목주와 함께 누구 잘한다고 했어요? 예? 황기영 예, 황재 나오고 성경이 나오세요 예, 나오신 성경 찬양 해주시고 같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찬양 나올 때마다 이거 하시면 돼요 아셨죠? 해보겠습니다 고마워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 freedom song.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 freedom song.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죄송하기도 하고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순서를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응? 뭐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주님을 그래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사람으로 오기에서 온 거예요? 예배자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중동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모 내 마음 완전히 감사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6년 여름이 끝났습니다. 수련회 끝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참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시간, 약속하신 그 공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고맙고, 곁에 있는 것이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만, 또 우리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조금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거나 혹은 어려움이 계셨다면, 그것은 오로지 제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것 있으시면 제가 메모를 적어달라고 했는데 메모를 안 주셨어요. 제가 국이 짜다 하시면 다음 시간 신고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던가 봐요. 음식 불평 메모를 아직 받지를 못했고요. 예. 그래도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그건 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행여나 있는 모든 불편함은 다 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함께 일어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지요? 우리가 한 몸이지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기다립니다. 다음번 우리가 보게 될 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 반드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믿음 안에 위대한 용사로 일어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빛을 발하시고, 빨리 향기를 터뜨리시고, 위대하게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때 없습니다. 자,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밤새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 그러나 여러분과 유쾌한 시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내일 6시 반에 뭐가 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시간 중에서 감사드리고 싶으신 분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봤어요, 이분들을. 언제 봤죠? 밥 먹을 때 봤어요. 사실 우리 고다니엘 목사님, 또 우리 이민정 사모님, 사실 두 분만이 아니시죠? 함께 섬겨주셨던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또 우리 어른 큰 어른 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고다니엘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숨겨 주신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 사이즈를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 무시한 이 사랑을 담아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하게 사용하실 우리 이종원 목사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보이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볼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70. 오늘 말씀의 주제와 이 찬양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배우고 설교 후에는 이 찬양으로 감동 받고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풀이하자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산다면 그 여러분 안에 그 소망과 또 여러분 안에 그 뭔지 모르는 그 열정에 대해서 누군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 북한 선교에 대한 동영상 보셨죠? 그 요한이라는 그 청년이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져왔다가 맞아 죽게 되죠? 근데 맞아 죽게 되면서도 무슨 찬양을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사내신 찬양을 부르죠?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와서 어떤 분에게 어떻게 요한이라는 청년은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라고 그 소망이 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분이 뭐라고 대답했죠? 요한은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야, 너는 지금 시험기간이 코앞인데, 내가 어디 교회 가려고 하냐? 야, 지금 너네 지금 월세를 못 내는데, 어디 시기초낼 생각을 하냐? 야, 지금 MT 가야지. 무슨 주인이야? 너 제정신이냐? 그럴 때, 그죠? 세상에 우리를 향한 어떤 욕설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칭찬한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준비해야 된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려봤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아멘. 먼저,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를 대표해서, 우리 이민정 사모님께 제가 어저께, 저도 모르게, 아줌마 비아바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청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줌마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죠? 만두도 튀길 수 있고, 치즈 튀길 수 있고, 특제 소스도 만들 수 있는 그 대한민국 아줌마들에게 특별한 그런 아름다움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아줌마들, 화이팅! 화이팅! 그런데 제가 어저께 농담으로 다 얘기하셨지만, 돌아가면서 제가 잊혔던 과거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진지한테 자꾸 보디바레 안에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보디바레 안에 유혹에 넘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탈모가 되기 전에, 아,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좀 한가해가지고 테이프 닦고 있는데, 우연찮게 창문을 딱 바라봤는데 어떤 아줌마 두 명이, 40대 중반 된 아줌마 세 명이 저를 걸어가더라고요. 저한테 23살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한 아줌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상했어. 느낌이 아주 이상해. 그리고 쳐다보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는데, 야, 뭐 담배 피우는데, 중학생들은 뭐라고요? 안 도망가요.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고등학생은 뭐라고요? 같이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아줌마가 저를 쳐다봐가지고 저를 이렇게 피했거든요. 근데 느낌이 너무 묘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 아주머니가 저희 가게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그 아줌마가, 사장님, 나 오늘 저 청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청년하고 하룻밤 놀게 해주세요. 사장님이 알바생이어서 우리 집에서 밥 먹으세요. 아, 그러면 될까요? 저 오늘 저 청년하고 밥 먹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드세요.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합석해요? 그런데 계속 닦고만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셋이서 테이블에다 돈을 꺼내놓고 돈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어이 청년, 소주 한 잔에 만 원 닦으더라고요. 안 갔죠? 내가 만 원밖에 안 돼? 돈이? 에이, 왜 그래, 부끄러워 그래? 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너무 뭐 쌓이는 거야. 근데 요즘 걸그룹들은 자기 수입에, 수입 어떻게 하죠? M분의 1, 그죠? 그때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의 규칙은 모든 팀은 M분의 1.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은 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아, 모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아줌마가 아, 사장님 나 오늘 저 청양수는 안 먹으면 나 오늘 장사 못할 거야. 사장님이 자꾸 저 눈치 주는 거예요. 마셔 마셔 마셔. 아유 못 마시죠. 만원 계속 쌓여 겁니다. 사실 제가 말하면 돈 하나도 욕심 안 났어요. 제 마음이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님이 자꾸 그 아줌마가 소리치니까 저기 눈치를 주니까 정말 가게 망할 건가. 아, 그 가게 망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순진해서 한 잔 딱 마셔버렸어요. 돈을 받았습니다. M분의 1을 다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정절을 잃은 듯한 수치심과 또 돌아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가 제가 아줌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어떻게 진지한 잠깐 쳤던 것들이 나에게 과거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 보니벌의 아내조차 요새는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말했지만 장담 못해요. 안 넘어갔어. 장담 고등학생 이상은 감당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자, 창세기,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잠을 잘 자고 하룻밤 진하게 보내자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자존감이 높았던 그 요셉은 또 누군가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만일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보세요. 많이 우리 주인 어른께서 이 주에 나한테 뭐 금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저한테 맡겼는데 마님만큼은 저에게 안 맡겼어요. 왜요? 마님은 소중하니까. 마님은요 주인 어른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주인 어른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마님은 소중하니까. 마님은 특별하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다음 구절 좀, 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사실 그 주인은요 요셉에게요 아내를 금하지 않았어요. 뭐만큼 했어요? 내가 먹는 음식만. 음식보다 아내가 못했던 거죠. 아내는 사랑받지 못했던 거죠.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뭘로 쏟아냈을까요? 연하남 킬러. 요셉이 처음이 아니야. 수많은 젊고 섹시하고 잘생긴 종들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하룻밤의 상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죽임을 당했겠지. 그러나 보디발 장군은 그의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살리려고 어디에 보냈을까? 감옥으로 보낸 거야. 다른 종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어저께 제가 하나의 귀한 것을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지 놓쳐버렸는데 요셉은 왜 하나님이 12명의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만 그 꿈을 주셨을까요? 요셉은 그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라면 어떤 부모가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겠지만 좀 더 이뻐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그런 것을 이루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부모, 형제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 얘기한 듯 뭔 얘기한 듯 남 얘기였지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자기만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죠. 그 안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자신만의 스토리가 생겼고 하나님과 자기의 안에 스토리가 생겼고 그 안에서 뭘 찾았죠? 꿈과 비전을 찾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히스토리가 됐다. My story, history. 그것이 이제 세상을 향해 여러분이 질러야 할 저 보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보이스. 아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계속 첫날부터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 중학교 이후로 영어를 이렇게 많이 한 건 처음이에요. My story, history. 뭐였죠? 보이스. 어제는 반드시라는 말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글 번역을 쳤더니 머스트라고 쓰더라고요. 머스트를 언제 썼는지 중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 보디발전문의 안에 조차 자존감을 세워서 정말 행복해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시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느냐?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죠?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 히스토리를 외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찾았던 그 가치가 우리가 되찾았던 그 정체성 그들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네.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꿈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그 히스토리가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두 아들은 어떤 사건에 순교를 당했죠.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 양자로 삼았어요. 사형수가 되었는데 이제 죽음을 임박하고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다 용서할 테니 살려주라. 내가 아들을 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데리고 부흥회도 다니고 사경회도 다녔습니다. 거기서 정말 이 살인자는 내가 죽인 사람의 아비가 자기를 용서하고 양자를 받아줬으니까 정말 그 용서에 대해서 감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부흥인을 데리고 올 때마다 너 이 살인자야, 네가 여기 왜 왔냐? 누가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랬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새 삶을 얻었다고 해서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자유기자냐? 네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였는데 네가 여기 신학할 자격이 있어? 신학할 자격이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예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현실로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이유를 밝혀내거나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네가 죄 지어서 그랬나봐, 네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봐. 물론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얘기해서 경각심으로 받을 사람은 전혀 없어요. 더 마음에 상처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종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백종원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요리. 아, 요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요리 만드는 사람. 요리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요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냉장고를 부탁해요를 보면은 마음은 기쁘고 군침은 생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니야. 왜? 맨날 스테이크만 해. 스테이크 이번 한 적이 얼마인지 아시지? 아시죠? 맨날 그 큰 새우 요리 뭐 각종 비싼 그 요리만 하더라고요.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요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어디서든지 그냥 집에 보면 냉장고 안에 다 있는 재료들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식탁을 어떻게 만들었다? 아주 행복하게. 여기서 백종원 레시피로 요리 안 해보신 분은 우리 한번 해보신 분들 들어보세요. 다 했다고, 다 했다고. 오늘 저녁이 좀 맛있어요. 마리한테. 당신 오늘 실수했는데요. 목사님, 백종원 레시피예요. 한 셰프들은 그 어떤 요리에 대한 좀 고귀함을 좀 드러내려고 했더라면, 한 셰프는 요리의 그 장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가족들을 뿔뿔이 떴던 가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요리의 그 능력,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의 그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요리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 기술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진심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일이 즐겁고,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식탁이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와 명예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역사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믿음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신학교에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신학교에 온다는 것은요, 내가 할 게 없어서 막 포기해서 이게 아닌가 보다 오면 안 돼요. 내가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되는 거죠. 내가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사업하라고 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되지, 뭐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좀 하면 힘들면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그죠? 근데 요즘 많은 세대들이 좀 힘들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좀 실패하면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아 난 신학교 가야 되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오지 마세요. 뭐든지 자신 있는 사람이 오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요, 이 복음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해 주는 능력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어떤 사람들처럼 이 복음을 어렵게, 성령받는 것을 어렵게, 특별한 사람들의 권한, 이것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저희 아내는 제가 설교를 하면 통 안 오는데 이 수련회 전례 투표가 엄청 늘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내 설교에 은혜를 안 받고 오늘도 우리 조혁이 전사의 설교에 얼마나 아멘 아멘을 하는지 이 여자가. 그런데 제가 계속 듣고 있다가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저는 억대 아파트에 삽니다. 제 집은 아니지만 농사꾼에게 땅은 생명이죠. 그렇죠? 농사꾼에게 땅은 생명이죠. 내 아버지가 그 땅을 파시고 다 파시고 비록 29년 된 아파트지만 한 아파트를 구입해 주셨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너무나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요. 쉬운 것 같은데 너무 놀라웠었고, 정말 복잡할 것 같은데 너무나 또 확실하다는 그런 것들을 오늘 조용히 선생님이 얼마나 자세히 풀이해 주는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또 쉽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또 확실하고. 스토리, 꿈, 비전, 그 성취로 말미암아 히스토리가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한다는 오늘의 오전 강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고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복잡함과 또 어떤 어려움을 설명해서 풀어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비춰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기억하시죠? 네. 근데 몇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10명.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은 몇 명이죠? 2명.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우리를? 메뚜기. 메뚜기. 왜 메뚜기라고 표현했을까?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띠엄띠엄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치? 영원한 신장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메뚜기를 보이고 그 사람들 커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두 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 두 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죠?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크면은 세상은 작게 보이고, 믿음이 작으면 세상은 커 보이는 거야. 아멘. 그 열명은 맷띠 같은 신앙으로 믿음이 작으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모든 것이 장애물로 보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산을 보고 뭐라고요? 돌아가라? 돌아가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래요. 우리는 그 산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 장애물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어디서 오면 하늘로부터 오잖아요. 그런 소망을 얻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 있는 사람들은 산이 산이 아니에요, 그죠? 장애물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죠? 지지돌이 되는 것이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그런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 좋겠다. 그때 믿음이 없던 감정적인 그런 세상적인 보고는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두 명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취합시다! 그는 우리 밥입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처음에 막 그들이 맞아요 그러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믿음의 행진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명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냈더니 가서 이런 거 보고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의 성벽은 뭐 2m고 뭐 주민들은 몇만 명이고 무기는 뭐 철제 무기고 동문, 성은 북문, 남문이 있는데 북문이 취약하니 거기를 공격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요. 지금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감담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우리를 위한 순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두말하고 순종했어요. 그죠?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야, 저기 이 백성들 다 할례시켜라. 아니 전쟁을 앞두는데 칼을 한 번이라도 더 갈아야지, 그지? 화살 한 줄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 할례를 하자.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 아시죠? 얼마나 아픈지 남자들만 아는데. 제가 오늘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여자들도 알 수 있어요.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보통 강간을 하면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내버리는데 그 세겜이라는 사람은 그 후에도 그 딸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야곱한테. 근데 결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거짓말한 거지.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은 결혼시켜주겠다. 너희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 된다면 결혼시켜주겠다. 그게 어떤 일을 했냐면 3일째 되던 날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시므온과 레이라는 두 사람이, 물론 부하들도 데리고 왔겠지만 그 두 사람이 가서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 남자들이 도망도 못 가고 저항도 못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세겜의 주장의 그런 부족들을 다 칼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 할례라는 게 아픈 것인데 주님은 전쟁을 앞두고 뭐하래요? 할례 받으래요. 소원하고 시합, 축구 시합 일주일 앞두고 할례 받으라고 할 거야? 아 주님 이건 아니죠.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텐데 믿음의 정탐 분들이, 믿음의 복을 하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벌어졌다? 와르르! 아멘. 와르르! 산산이 벌어졌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금과 은과 여자와 아이와 짐승은 너희가 취하라 했을까? 아니, 금과 은은 챙기 하나님 여호와의 복권을 챙기고 여자도 남자도 아이도 짐승도 아, 무슨 재미야? 전쟁은 좀 뺏어오는 재미잖아요, 그죠? 역사의 전쟁에 보면은 여자 뺏어오는 거, 그죠? 짐승 뺏어오는 거, 그죠? 식량 뺏어오는 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래요.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정탐꾼의 믿음의 복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라합이라는 영혼을 구원시킨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와 그 안에서 비전을 찾고 그 안에서 비전의 성찰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완성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 주인공이 되어진다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죠?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그 감격이 있으니까, 그죠? 그 감격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 나를 찾아가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의 가치관을 찾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의 작품이고 하나님이라는 도장이 딱 찍혀서 아무도 나를 당신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지? 신약에 보면 그게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보이스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는 뭐라고요? 선교사.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우리 용돈은 뭐라고요? 선교비. 우리 용돈은 선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는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난 너무 어려요? 난 너무 어립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저 에덴교회에서 동계 수련회가 있었어요. 지금 이곳처럼 시설이 좋아서 숙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골이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본사님 집에 가서 몇 명 자고 집사님 집에서 몇 명 자고 이렇게 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중학교 3학년 형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한 목사님의 아들이 그 중학교 3학년 단 친구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딱 물어보더라고요. 아, 성령 못 받았습니다. 믿으시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고요? 예. 아, 성령받기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중학교 3학년 형이 성령은 선물이에요.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형제님, 우리 여기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교수들에서 기도하는데요. 저 자신도 성령받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고 좀 몇 년쯤 다녀야 성령받는 것이라 생각했었고 그래서 기대도 안 했는데요. 그렇게 세면서 기도하는데요. 방울 막 하더라고요. 얼굴에서 환희가 피어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죠. 목사님, 지금 우리 숙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 형제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막 달려와가지고 오자마자 자기 아들을 얼마나 혼내키는지, 아들아 너 이러다가 네 친구 기들이면 어떡할래? 낙치들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위험한 일이야. 기도하고 싶으면 목사님 불러서 같이 기도해. 그렇게 아들을 꼬집었는데 돌아서는데 그 입술이 미소가 그 목사님의 아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그 목사님 얼굴에 미소가 잘했어. 맞아, 그런 거야. 신앙이란 건 그런 거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일들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성경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구절.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요셉의 꿈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는 넘쳐나서 이집트의 모든 곡창지를 채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먹으러 그 곡식을 먹으러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먹는 자들에게 그 열매의 그런 능력을 행하는데 아무것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아무것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돌아가서, 예, 친구야, 우리 성령 받자. 친구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괜히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된다고 숟가락으로 마셔봤어요. 군대에 가서 이등병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너무 감사해서 기도를 했더니 앞에 있는 상병이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탕 때리는데 너무 나빴어요. 이 자식이 왜 재수 없게 기도하냐고. 그걸 기도를 안 했거든요. 밥 먹을 때. 병장일 때까지. 일병 때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상병 때부터 해도 되는데 안 했어요.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럼 내가 식사할 때 기도 안 해가지고 책 받아요? 또 맞는 거 감수하면서 식사기도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너 침례 받아야 돼. 너 성령 받아야 돼. 그 빚자는 사람한테 그 무슨 뭐 들려요? 저 이사야서 저기 이제 40장 3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 6절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제 너희의 소리가 있네. 너희는 광야에서 너와 아멘. 어디서 예배하라고요? 광야에서. 광야에 사람이 살아? 사막에 사람이 살아? 그 어떤 영적인 그런 보관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냥 외치자의 소리밖에 안 돼. 뭔 소리 하는 게요? 뭔 소리 하는 게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냥 지적이는 소리, 그런 소리 들이다가. 자, 그 다음 4절 읽어주세요. 4절. 4절. 사막, 자, 시작.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할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뭐래요? 구불구불한 길을 고든 대로로 만들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지로 만들어서, 그죠? 우리 주님께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잘려야 되고 누군가는 깎여야 되는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야.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를 깎고, 나를 자르고, 그래서 평지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많은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됩니까? 푸른 마루로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빔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푸른 마루로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처음에는 너는 지저라 그러다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야 너는 왜 이렇게 정직하냐, 이렇게 뭔가 그에 대한 소망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관계가 맺어지고, 이제는 외친 소리가 아니라 뭐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 이제 그 외친 소리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 있어. 친구들,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그치? 우리는 영원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야, 그치? 영원한 곳은 뭐야? 우리 하나님, 그의 나라, 또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 우리 그의 백성들,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외치는 소리여서 내용도 들리지 않다가, 물론 제 해석입니다. 말하는 소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영원한 곳이 뭐가 되고, 뭔가 영원한 곳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그 외치는 소리는 말하는 소리가 되고, 그 말하는 소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거야. 안 그렇겠어? 아멘. 그냥 거저주는 거, 그죠? 그냥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다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왜 우리가 평생 값보다 못 갚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주 값진 그런 인생이지. 자, 우리는 어느 집에 살고 싶어요? 29년대 우리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저기 바로선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걸 살고 싶죠? 그런데 저기 위 화산에 있는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요? 좀 더 좋으면 고산이겠고, 좀 더 좋으면 봉동이겠고, 좀 더 좋으면 전주겠고, 좀 더 여유가 되면 강남으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거, 명품! 우리가 명품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비싼 게 나거든. 정말 값진 게 나거든. 정말 나는 그게 특별하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답게 못 받게 하려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를 가만 두겠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열등감에 빠져있는,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설교야? 내가 무슨 순교야? 근데 여기 있는 말은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아니 소리 지르면 시끄럽다고 하는데, 밀어 들어오는데, 아니 소리 지르면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소년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신학생들이 너 같은 살인자가 여기 올 자격이 있어? 정죄했습니까? 그렇게 정죄받은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창녀들을 찾아갔어요. 매국노라고 욕을 받던 세리들을 찾아다녔어요. 죄인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 파송될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직장으로, 학교로, 어디로요? 사업자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 네. 스토리텔러가 맞습니까? 네. 제가 영어 선생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밤에 일어서겠습니다. 다 일어서겠습니다. 어떻게 모르는데 가요? 어떻게 모르는데 함께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받아내고, 이쪽 손이 안 내, 저쪽 손도 모르게 하고, 그죠? 나를 핍박하러 먼 수가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깎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짜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향한 평탄한 길,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로서의 죽을 자리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리 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도자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난 너무 어리지 않아요? 나는 이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그 꿈을 이루시기에 가장 합당한 상황을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아멘. 그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고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의 사슬이 끊겼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냥 꽉 찍어서 약속된 백성. 우리 왜 특별한 것입니까? 우리 왜 특별합니까? 영원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얻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한 초등학생이 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다음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아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고 태초에 그렇게 축복스러운 존재로 지었던 내가 죄 때문에 그 연결과 끊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다들 살 줄 알았어요. 다들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은 교육수를 받았어요. 오늘 요한이는 마주가면서도 찬양을 했대요. 나 같은 죄인사이신 그 은혜, 그 찬양 부른다고 또 끌려왔던 마주하는데 그 요한이는 자기 죽음을 알고 이제껏 내가 살 것도 다 주여 장차 내가 갈 그 본향을 생각해. 그 요한이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환한 미소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3학년 38살에 용서도 못하는 그 일들을 그 초등학교 13살이나 죽어가면 샜던 말들이 아빠 나 양주에 묻어주세요, 아빠 나를 기억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빠 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아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두려울 것인데 괴로울 것인데 성령의 사람은 그 죽음 자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루에 담배를 두 번씩 피던 아버지는, 하루에 몇 병씩이나 소주를 마시던 아버지는, 목사님 나 내 아들 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 나 내 아들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천국 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은 나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럼 그 아들을 부를 것입니다. 죽을 때 주님은 유언을 남기라고 잠시 잠깐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을 때 아들아 저 세 번째 서랍에 통장 들어있다, 이걸 말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시간과 그 힘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히스토리의 스토리텔러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나누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장소와 시간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영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대신하시니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임을 깨달았다면, 그분의 자녀의 특권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어떤 사단의 권세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은 나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민족도, 이 나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움직이는 교회로 삼아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삶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 감독의 사랑을 위하여 다가가서 함께 슬픔을 꾹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혼자기도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서 아름다운 Thank you. 대신